맨든 뿌리 내 몸을 비추지 않게 널 몰래 기다렸었지. 몇 시간이 지난 후에야 네 모습을 볼 수 있었었지만 무너져 내렸지. 너와 함께 있던 나 아닌 다른 사람 믿었던 너 가진 채.